살고 머리로 마음을 잡아도 네가 없는 아침은 어제처럼 밝아서 눈을 뜨기가 싫어 조금 이상해져 고스란히 묻어두고 다른 누굴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롭게 마음을 다져버려 타타두려 했던 작은 떨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를 지우려 잊어버려 해도 난 오늘도 몇 번을 웃고 Yeah, yeah, how many times 괜찮은 듯 보였고 Yeah, baby, go, baby 혼자 있는 시간을 없이 길어서 이제 깨고만 싶어 보고 싶던 얼굴이 사진 속에